삶의 용기와 지혜를 주는 좋은 명언들을 함께 나누는 방송입니다. 오늘 소개할 명언은 미국의 자기개발 강사 앤서니 라빈스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신의 현재 상황은 당신의 진짜 가능성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현재 처한 상황이 아무리 별볼 일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더 높은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꿈을 꾸고 싶어도 지금 현재의 내 초라함,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의욕이 꺾이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어느 정도 직시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현실을 외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이되다 보면 결국 이 현실을 뛰어넘을 만한 마음의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앤서니 라빈스도 젊었을 적엔 고도 비만이 엄청나게 심했고 스스로 전혀 생계를 유지할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백만장자 강사가 되었습니다. 라빈스가 자주 자기랑 비슷하다고 예를 드는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의 10대 시절이 불우했던 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막장 집안에 미혼모였고 엉망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죠. 현실을 직시는 하되 현실에 너무 함몰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지금 이 현실은 나에겐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자긍심을 잃지 않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명언 가지고 오겠습니다.